이 시간에는 놀이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놀이는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산 명승가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해 솟는 백두산아 영광 빛나라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 높이 모신 내조국 노래하니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